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훈련은 해피데이의 김윤희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 처음에는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온몸이 붓고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며 치명적인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독이 점점 온몸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쏟아놓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도 그 말을 들은 사람 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생각하다 그 인격에 온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며 어떤 입장에서 나를 대하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입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은 무덤과 같아서 온갖 더러운 정욕과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외모와 교양으로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깊은 속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깊은 속을 한 번씩 보여주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심판받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오프닝은 김서택님의 저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일부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트리니티 2010 앨범에 수록된 곡 예수 닮기를 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찔리거든요. 대놓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담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말보다는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아,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뒤끝은 없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처럼 나쁜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뱉은 그 말이 벌써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뒤끝이 없다는 거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히피 가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처럼 찔리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도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게 그런 저의 모습도 사랑하시고 시시때때로 깨우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처럼 찔리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힘내서 파이팅 하시라고 찬양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제이어스의 라이브 워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리고 이어서 승리하셨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 남태평양 편은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남태평양 섬나라 중에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사모아, 솔로몬군도 그리고 뉴칼레도니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그렇듯이 이들 섬나라도 일찍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명목상이라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먼저 사모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사모아는 영연방의 독립국 사모아와 미국령의 아메리칸 사모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모아 사람들이 원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서구 열강에 의해서 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영어와 사모아어를 쓰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토템 신앙을 고수하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아인들에게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메리칸 사모아에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세운 한인교회가 있을 정도로 다른 태평양 섬들에 비해 선교적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미국에서 한인 의료봉사단이 단기 선교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솔로몬 군도와 뉴칼레도니아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이현수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요새 솔로몬 군도의 정식 명칭은 솔로몬 제도입니다. 남태평양의 다른 섬나라처럼 여러 인종이 함께 살고 언어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는 솔로몬 제도 피지너와 영어를 제외하고도 67개의 공식 토착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높은 문맹률로 성경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솔로몬 제도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는 이름의 유래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솔로몬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주민들이라고 하네요. 말라이타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곳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큰 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종이로 글을 떠서 이스라엘로 들고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글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주민이 정착한 이후에 맨다나라는 사람이 솔로몬 섬을 발견했을 때 큰 금을 봤다고 하네요. 그 금을 보고 솔로몬 성전 건축에 쓰여진 금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 생각해서 그 섬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솔로몬 군도에는 금광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솔로몬 군도는 실제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낮에도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영적 볼모지라고 하는 솔로몬 제도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남태평양의 하트섬, 뉴칼레도니아 얘기 계속할 건데요. 다윗의 장막이 부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남태평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하트 섬으로 유명한 뉴 칼레도니아입니다. 이곳은 한국 사람들에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촬영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이곳은 원래 캡틴 제임스 쿡에 의해서 유럽인들에게 소개됐지만 1853년 프랑스가 강제 점령하면서 지금의 나라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처럼 이 섬을 죄수를 유배시키는 장소로 사용했는데요. 섬 전체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 환경과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다른 프랑스령 나라들보다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 칼레도니아의 원주민은 카낙족인데요. 현재 카낙족의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타지 원주민들이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프랑스어를 대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뉴 칼레도니아는 19세기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인구의 60% 이상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주민인 카낙족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답습한 식민지 정책이 카낙족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교회의 이미지에 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섬나라와 마찬가지로 토템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혼합으로 기독교는 단지 과거 정령 숭배의 거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마술적 관습과 복음의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몰몬교가 교회를 세우고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남태평양 섬나라와 그곳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이야기해오고 있는데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자신들의 토템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켜서 나름의 기독교를 만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지만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함께 돕는 손길이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해피 가족들께서도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독교를 앞세운 서구 열강들에게 상처받은 섬나라 원주민의 깊은 상처를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된 영이 남태평양의 모든 섬나라에서 끊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능력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으로 부유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가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4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전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오늘 해피데이 2부 같은 곡 다른 느낌은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가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한국 찬송가 책에는 정말 주옥 같은 곡들과 또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 달을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해피데이 2부 첫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를 골라봤습니다.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1893년 어느 날 보스턴에서 6천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윌리엄스 목사님이 설교자로, 틸만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로 함께했습니다. 마침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한 윌리엄 목사님은 마땅한 찬송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틸만 목사님에게 적당한 찬송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는 목사님이 작사를 하면 제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니 성경을 가르쳐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던 때를 생각하며 이내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가사가 틸만 목사님의 곡을 붙여서 부흥 집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그 찬송가 함께 듣고 싶은데요. 메리 제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 책이세요? 저도 어쩌다 보면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영적인 무기력함 또는 게으름에 빠져서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도록 펼쳐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는 성경을 한번 열어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지금은 제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주시고 감사한 일이 생각날 때도 있고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회개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그가 5살 때 창세기를 펼쳐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글씨와 성경을 한꺼번에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보면 말씀으로 자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귀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 해피 가족들의 삶도 아름답게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부흥회나 철야 예배를 가면 꼭 목사님들이 군대 박수를 치시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에는 찬양이 너무 전투적이고 너무 투박하고 너무 빨리 부르셔가지고 진짜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커서 다시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서 가사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찬송가더라고요. 요즘은 또 편곡도 너무 멋지게들 잘하셔가지고 함께 부를 때 더 힘이 팍팍 들어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는 참 재밌는데요. 이 곡은 원래 1856년쯤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보험 설계사 존 스태프가 소방대원으로 일하던 친구의 부탁을 받고 쓴 소방대원 행진곡입니다. 그 후 미국 남북전쟁 시절 남군과 북군이 상대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같은 곡조에 가사만 바꿔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곡이 경쾌한 행진곡풍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군가로, 찬송가로, 캠페인송으로, 교가로 전 세계에서 널리 불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찬송가뿐 아니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독립군가, 조국찬가, 캠프 주제곡 등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남인의 어린아이 감기 걸려있는데요. 혹시 들어본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봉남인의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너무 재밌죠?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 다르게 불린 이 많은 노래들의 후렴은 모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이 후렴은 미국 시인 줄리아 하우의 찬송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요. 남북전쟁 중에 어느 날 줄리아는 담임 목사 클락과 군인들이 노래하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악은 힘이 있고 경쾌했지만 가사는 정말 끔찍했죠. 클라크 목사님은 줄리아에게 그 곡에 맞는 시를 써줄 것을 제안했고 집으로 돌아온 줄리아의 귓가에는 힘찬 행진곡이 맴돌았습니다. 줄리아는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느끼며 잠이 들었는데 이른 새벽 눈을 떠서 동트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들과 싸울지라인데요. 사실 우리말 가사와는 다르게 원곡 가사는 내 눈이 주님 오시는 영광을 보았도다. 그가 진노의 포도주를 짓밟으시며 오시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 348장에 있는 곡은 사실 일본의 미나니 다네키지 목사님이 작사한 곡을 번역해서 후렴만 줄리아 하우의 시를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럼 저희도 이 찬송가 함께 듣고 싶은데요.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세련된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브릿지 임팩트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 아쉽게도 벌써 한 시간이 휘리릭 가버렸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영어 원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해피데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The Jubilee service at St. Paul's Cathedral mus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to Her Majesty the Queen as she remembered her promises and trust in God. One of the hymns sung during that service, we're going to sing now, O Praise Ye the Lord.